리영수 제1번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과 량옥출 제1번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과 박근혜 영적 패당의 시대착오적인 사드 배치 책동을 규탄해서 4일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